필요하겠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생각해 줄래 이제는 놓지 않을게 소중함이란 거 잃어갔잖아 근데요 우리 함께였던 1분 1초가 눈부시게 아름답던 이쁜 미소가 그리워 네 맘에 꼭 닿길 내 슬픈 기도가 이비 속에 지나 혹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네가 떠난 지금이나 너무 아파 뭐가 이리 힘든지 매일 밤 난 너를 생각해 하루라도 안 하면 내 맘이 불안한 걸 너는 아니 아니 모르겠지 일어날 알리가 없지 너도 가끔 내 생각이 Thank you.